가슴이 아프면 그래야 하나 봐. 숨 쉬기 힘들면 그래야 하나 봐. 왜 그대로인지 내겐 힘든 건지 아직 실감이 나질 않아. 심장이 날 떠나버렸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알아봐도 네 사진 천 번 만 번 애달게 보고 봐도 달라지는 것 없음을 아니까 참 아파. 결국엔 슬픔 속에 눈물을 걷지 물지 않아서 상처가 깊어서 몰랐던 건가 봐. 널 찾았었나 봐. 언제 끝날런지 나 그대로인데 아직 돌아설 수가 없어. 넌 정말 내게 이러면 안 돼. 네가 날 사랑했다면 이러진 않았겠지. 결국 혼자서 바보가 된 건 누구고 미련하게 정리가 안 돼 바보가 된 것도 누구고 연락하지 말잔 맘에도 없는 쓴소리를 하는 그 바보는 도대체 누구. 정답도 없는 질문을 자신에게 되풀이할 때 그래야 되겠지 결국 그래야 되겠지. 가슴이 마지막.